찬찬히 기대요. 밤이 슬리는 창밖을 보며 아쉬움에 자꾸만 뒤돌아보는데 차창이 기대요. 밤이 슬레리는 창밖을 보며 아쉬움에 자꾸만 뒤돌아보는데 기적소리 떠나가는데 얼쑤! 아, 좋다. 예. 브라보! 브라보! 야, 나상현 씨 오늘 일 내셨어요, 진짜. 아, 잘하긴 한다 정말. 야, 쪼르시고요. 예. 사인 한 점만. 아, 잘한다. 사인 한 점만. 이제 상대방 기획사에서 사인을 받으러 오네. 아깝다 계약할 수 있었는데. 상대방 레전드지만 진성 레전드 어떻습니까? 아니 참 적군이지만 참 노래는 식성이 땡기네. 네, 너무나 짭짤하게 노래를 잘하시고 참 어이 사장. 네네. 그런 친구는 뒷거래를 좀 하더라도 좀 무리가. 방금 전에 사인을 받아 올라 그랬는데요. 안 해주시더라고요. 자 그런데 저희들 마음은 이렇게 녹일 수 있어도